그래서 가득히 세상을 담고서 겁낼 것 없다며 소리내어 웃었던 사랑과 우정에 나도 몰래 괜시리 울었던 가파른 언덕도 단숨에 오르듯 그렇게 꿈꾸며 하루하루 살았던 바랬던 그만큼 이루지 못함에 슬펐던 실수성인 나의